Drop that. Come on. Oh. Come on. Oh. Right now. Now. 바로 지금. 손이 왜 필요해? 남자답지 못하게. 난 기다리기보단 소유. 하겠어 나 baby. Oh man. 고백해 내 이름도 나처럼 예쁜 인연 얻을 수가 있어. 그녀는 신비롭고 향기로운 섹시한 여자 my baby. 연예인보다 빛이 반짝 그녀는 마치 무비스타 TV 속 예능 프로 보듯이 가볍게 웃어 넘기지만 난 누구보다 진지하니까 이제 삼켜 I will give it to you 내 사랑의 색은 마치 흰 눈유 순수함의 결정 크리스탈 놀 때 자유롭게 freestyle 넌 자꾸 난 감상할게 내 멋대로 맘대로 상상할래 blow your mind 널 맡겨줘 relax your mind give me total control 뭐 좋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사랑이란 마법같이 빠져들고 가슴에 새겨진 이름 언제나 곁에 있을게 I'll be there 모든 걸 바칠게 yes. 뻔한 남자 no 항상 fresh yeah. 번택이 없어 매일 fancy yeah. Let's do this right 다른 듯 대기 눈길도 주지 마 너는